채식 해보고는 싶은데 많이 어렵게 느껴지셨나요? 혹은 채식 해보고는 싶은데 주변에 채식하는 분이 없어서 외롭게 느껴지시진 않으셨나요? 채식주의자가 뭘 먹는지 막연히 궁금해하셨나요? 채식에 대한 모든 궁금증들을 함께 이야기해보는 시간, 채식을 부탁해 이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채식을 부탁해의 박은주입니다. 금년도에도 아주 뜨거웠던 여름이 어느새 지나갔나 봐요. 낮은 아직 그렇게 쌀쌀하지는 않지만 밤이 되면 공기가 싸늘해서 저는 어제까지 덥던 얇은 이불을 치우고 다시 가을용 이불로 교체하였습니다. 오늘은 비가 부슬부슬 왔는데요. 청량한 느낌이 들어서 참 기분이 좋았습니다. 채식을 부탁해 이 팟캐스트도 여름 초입인 5월 말, 6월 초에 시작해서 벌써 3개월이 되었는데요. 이번 편까지 벌써 채식을 부탁해 팟캐스트가 27번째 에피소드까지 왔습니다. 지난 5월부터 제작을 혼자 시작해서 3개월 동안 다양한 시도와 실수, 그리고 여러분들의 응원과 함께 씩씩하게 달려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청취자 여러분들께 공유드릴 좋은 3가지 소식이 있어 이렇게 특별편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좋은 소식만 있으니 여러분들께서도 행복한 마음으로 함께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첫 번째는 앞으로는 채식에 힘을 실어줄 전문가들의 섭외가 한층 수월해질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 3개월간 주말을 이용해서 발로 여기저기 알아보고 다녔었는데요. 그 과정에서 각계에서 이 팟캐스트를 지원해 주실 분들을 알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분들께서 정말 많은 채식회의 전문가들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현재 그 소개 과정은 계속되고 있고요. 섭외도 도움을 주시겠다고 선뜻 나서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채식을 좀 더 깊게 다루어 주실 전문가들의 섭외가 많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게스트들을 돌아보면요. 참 고마운 분들이 많습니다. 처음 몇 편은 저 혼자 독백 형식으로 했었죠. 그러다가 남편이 도와주기도 했었고요. 또 깻잎 모임을 이끌어주시는 윤창열님, 제 동료, 직장 동료인 육신님도 함께 해주셨고요. 또 그 이후에부터는 제가 페이스북이라든지 그 다음에 기타 수단으로 섭외를 한, 그리고 그 섭외 응해주신 서울시립대 배지숙숙 두 멤버라든지, 그리고 서울대 에피소드 이끌어주셨던 강대웅님, 쿠킹클래스 편에 출연해주신 수연님, 또 미국 편에 출연해주신 이철승님, 지안님, 그리고 유기농 편에 출연해주신 강미영님까지 다들 선뜻 시간을 내서 그리고 무보수로 출연해 주시기가 참 어려웠을 텐데요. 시간도 내주시고 또 사전 인터뷰에도 응해 주셔서 순조롭게 여기까지 이끌어 나갈 수 있었습니다. 참 한편 한편 끝날 때마다 게스트를 섭외하고 또 사전 인터뷰를 하고 녹음과 편집을 하면서 저에게는 한 가지 고민이 생겼습니다. 다음 게스트는 어떻게 구할까? 사실 제가 채식계의 전문가가 아니고 아는 분도 많지 않다 보니 하고 싶은 주제는 정말 많은데 제가 깊이 알지 못하거나 체험하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는 게스트 섭외가 아주 필수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저는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처음 채식을 시작했을 때 저 혼자 방에서 책을 몇 권 읽다 보니 또 다큐멘터리도 몇 편 보다 보니 채식이 옳다, 채식해야겠다 이런 결심은 확고히 들었지만 가족들과 주변 사람들의 반응을 대응하는 건 참 매번 쉽지가 않았어요. 지금도 어렵게 느껴질 때가 가끔 있고요. 하지만 주변 사람들이 제가 채식하는 것에 우려하면서 걱정할 때마다 제가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아무래도 채식을 지지하고 또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채식이 건강하다고 입증해 주신 전문가들의 목소리였습니다. 제 채식을 우려하던 부모님이나 남편, 친구들도 배지닥터 의사선생님의 강연이나 다큐멘터리를 보고 나면 그 우려하던 목소리가 쏙 들어가던 걸 제가 봤어요. 그래서 처음 이 팟캐스트를 만들었을 때 전혀 인맥도 없는 일반인 그리고 평범한 혼자 채식하는 직장인인 제가 감히 채식계 전문가들을 인터뷰하겠다고 하는 원대한 꿈을 꿨고요. 채식 팟캐스트를 금년도 5월 연휴, 즉 3개월 전이죠. 첫 편을 집에서 핸드폰으로 녹음할 때만 해도 그런 전문가들을 섭외하는 것이 가능할까 스스로 의심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무작정 발로 한번 뛰어보자, 뛰어서 섭외를 한번 해보자 이런 용기도 내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주말을 이용해서 3개월 만에 팟캐스트를 지원해 주실 여러 단체들을 알게 되었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팟캐스트에 더욱 전문가분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인터뷰가 그리고 그분들의 짧은 강연 녹취들이 여러분들이 혼자 채식을 하신다면 또 주변 분들의 반응에 대응하기가 힘드시다면 혹은 채식에 확신이 안 드신다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좋은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드디어 이 채식을 부탁해 팟캐스트 진행자를 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진행자가 저 박은주가 아니냐고 하면서 다소 황당해 하실 것도 같은데요. 사실 저는 이 팟캐스트를 진행할 분을 금년 초부터 계속 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진행자 섭외가 영 어려워서 일단 제가 팟캐스트 개설을 하고 진행을 한번 해본 것인데요. 돌이켜보면 작년까지만 해도 저는 원래 한국에 채식 팟캐스트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막연히 팟캐스트가 개설되기를 기다리던 팟캐스트 애청자였습니다. 항상 외국 채식 팟캐스트 그리고 외국의 다양한 비건 채식 유튜브들의 콘텐츠를 감상하기만 하면서 한국에 채식 팟캐스트가 생기길 지난 3년간 기다렸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기다리다 못해 어느 날 내가 한번 이 채식 팟캐스트의 판을 깔아보자 그리고 지원할 사람들을 찾아보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금년 초에 채식 팟캐스트를 만들기 위해서 제가 아는 작은 채식 페이스북 모임에 글을 한 편 올렸습니다. 채식 팟캐스트를 만들고 싶은데 목소리가 좋은 진행해 주실 분을 찾습니다. 제가 작가, 편집, 기획, 섭외, 대본 모두 담당하려고 하니까요. 그리고 부담이 안 되시도록 대본도 다 써드리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부담을 안 주려고 쓴 그 진행자 모집글 자체가 상당히 굉장히 부담스러웠던 모양입니다. 많은 분들이 좋아요 버튼을 많이 누르긴 했는데 정작 단 한 분도 진행해 주시겠다고 연락해 주시지 않았어요. 그렇게 또 몇 달을 기다렸다가 금년도 5월 연휴 때 기다림을 못 참고 결국 제가 집에서 간의 수공업으로 편집 툴도 혼자 공부하고 팟캐스트도 등록하면서 만들게 된 것이지요. 누가 들을까? 저희 남편 포함해서 한 10명 들으면 성공이다 라고 성공의 정의를 내리고 혼자 시작했는데요. 막상 생각보다 많이 들어주시고 또 그러다 보니 제가 혼자 일단 모든 것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3개월을 혼자 진행하면서 여기저기 발품을 판 결과 유기농 문화센터 강성미 원장님을 만나게 되었고요. 목소리도 상식도 인품도 좋으신 이 분께 감히 진행자가 되어주십사 무보수로 진행자가 되어주십사 부탁을 하게 되었고요. 흔쾌히 승낙해 주셨습니다. 저는 기획, 편집 그리고 가끔 출연으로 이 팟캐스트의 총 연출을 계속 맡을 예정입니다. 저의 목소리는 종종 나올 예정이니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요. 정말 강성미 원장님 멋진 분이시더라고요. 강성미 원장님과 더 멋진 그리고 전문적인 팟캐스트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는 첫 번째, 두 번째 소식과는 달리 제 개인적인 기쁜 소식인데요. 제가 금주로 임신 13주가 되었습니다. 저는 결혼한 지 4년 정도 되었었는데요. 지난 4년간 저는 여기저기 출장 다니느라 또 남편은 중국 파견을 가느라 아기를 가질래야 가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드디어 남편도 더 이상 중국에 가지 않게 되었고 저도 아무래도 출장과는 거리가 먼 직무로 바뀌게 되어서 드디어 아기를 가지는데 성공하였습니다. 아무튼 저는 이제 채식하는 사람, 그리고 채식 결혼을 했던 사람, 그리고 이제는 채식하는 임산부가 되었습니다. 이제 임산부가 되고 나니까 또 주변에서의 반응이 또 고기를 먹어야 되지 않느냐, 철분은 어떡하느냐, 단백질은 어떡하느냐 수천 번 들었던 질문을 다시 듣고 있는데요. 저는 아주 건강하게 채식 임신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건강한 채식 임신 기간을 보내고 나면 이 경험들이 또 다른 분들에게 참고가 되고 또 증언이 될 것이라고 믿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의 안부를 종종 에피소드로 전해드리면서 채식 임산부에 대해 기회가 될 때마다 의사 선생님을 모시고 인터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에피소드였죠. 유기농을 선택한다는 것의 의미. 그 편을 함께 진행해 주셨던 유기농 문화센터의 강성미 원장님께서 이 팟캐스트의 진행자가 되시기를 수락하시면서 청취자 여러분들께 인사 및 각오의 한마디 남겨주셨습니다. 그 인터뷰를 보내드리면서 이번 편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청취하시는 분들께 방해되지 않는 그런 음성으로서 전달이 돼서 친구라든가 편한 느낌을 줄 수 있는 그런 게 전달이 되기를 저는 바라고요. 또 하나는 그래도 제가 농산물이라든가 먹는 거라든가 또는 채식이라든가 이런 걸로 제가 많은 부분 생활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좀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기능? 어떤 연 연결장 이런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각오를 좀 하고 있어요. 유기농을 선호하시는 채식인 원장님의 진행에 따라서 또 여러분들의 전문가들과 함께 좀 더 채식이 건강한 채식에 힘을 받을 수 있는 팟캐스트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네, 정말 잘 부탁드립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